너도 매일 네 생각뿐이야. 술김에 내가 했던 헤어지잔 거짓말. 어느새 넌 다른 사람 품에 안겨서 I need you, I love you. 그 말이 날 미치게 해.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한 척 했지만 뒤돌아 난 돌아버린 후회만 되풀이하고 네가 없는 하루 의미 없어. 네가 없는 나를 살 수 없어. 그날 그날 위로되질 않아. Oh my love 다시 내게 I don't wanna be without you. 이렇게 떠날 줄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And I cannot live without you. No, every day, every single day 나도 지겨워. Baby let me love you down. Break my heart, break your heart. Let's come back, back, back, back. 네가 없는 하루 의미 없어. 네가 없는 나를 살 수 없어. 그날 그날 위로되질 않아. Oh my love 다시 내게 I don't wanna be without you. 맘이 나를 막아도 Just call me crazy crazy 너만은 보낼 수 없어 다시 너에게